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 이만을 생각하네. 아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생가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빛발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